애써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. 나 네 눈만 봐도 알아. 누가 다르게 향해 가는 네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 것 더 힘들어. 불편해 보여 지금 그 사람 옆에 너. 더 좋은 사람 찾아 날 떠나간 너잖아. 예전처럼 너롭게 하고 싶어. 난 늘 달란 게 아니야.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. 그게서 지쳐 보이는 네 모습 보기 싫어. 그래 오늘 딱 하루만 아니야 주제가 이라도 내 옆에서 편히 아무 생각만 I'll be your sweet, sweet room baby. 좀 더 가까이 다가와. Close to me. I'll be your sweet, sweet room. Baby, take a break. Baby, don't think about tomorrow. 아무 생각 말고. Honestly, 솔직히 말할게. 사랑과 넌 전혀 안 어울려, baby. 그래, 그것까진 이해하는데. 널 놀려, 내 옆엔 항상 밝던 너인데. 지금 당장이라도 잠든 너를 깨워.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보려 해도 이런 내가 부담일까봐. 다시 널 볼 수 없을까봐. 불편해 보여 지금 그 사람 옆에 너. 더 좋은 사람 찾아 날 떠나간 너잖아. 오늘 하루만 아니야 잠시라도 예전처럼 널 웃게 하고 싶어. 난 늘 달란 게 아니야. 없다는 것도 알아. 그게서 지쳐 보이는 네 모습 보기 싫어. 그래 오늘 딱 하루만 아니야 주제가 이라도 내 옆에서 편히 아무 생각만 I'll be your sweet, sweet room. Baby take a break. 스르륵 눈 감아. Close your eyes. 좀 더 가까이 다가와. Close to me. I'll be your sweet, sweet room. Baby don't think about tomorrow. 아무 생각 말고. I'll be your sweet room. 그저 잠깐 내 달콤한 구름에 겸하는 듯 널 감상한 날 줄게. One more time. I'll be your sweet room. 그저 잠깐 내 달콤한 구름에 겸하는 듯 널 감상한 날 줄게. Break it down, man. Ooh.